갖고 숨겨왔던 감정 내게 귀엽게도 인사해 내 눈치 보지 말고 이리 오렴 이제부터 나눠줄게 감사해 차인 내 입을 아팠다면 내가 좀 미안해